시냇물 따라 꿈과 흘러가다가 어느 날 거산 물결이 부딪히는 여울목에서 나는 밤 돌다 꿈과 헤어져 험하고 먼 길을 흘러서 간다. 더더욱